HUBS. UBS 세계를 보는 눈.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도하는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코로나19가 현재 우리에게 가장 주목받는 사안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중대한 이슈로 인해 그 이외의 몇몇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들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라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오늘은 어떤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을까요? 세계를 보는 눈은 양민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인천 폐기물 자체 매립지 후보로 선정된 영흥도 주민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와 신설 소각장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발표된 영흥면 주민들은 기자회견이 이뤄지는 동안 인천시청 앞에서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인천시 매립지 선정에 우리는 시민도 아닌가 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삭발시까지 벌인 주민들은 화력발전소로 인한 석탄재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매립지까지 추가로 들어서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인 A씨는 인천시가 300만 명의 인천시민을 살리기 위해 6,300명의 섬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쓰레기 매립지 조성 계획을 이달 말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옹진군 의회도 쓰레기 매립지 조성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소각장도 유해시설이 아닌 최첨단으로 쾌적하게 꾸며질 것이라며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매립지를 수도권의 대표적인 에코 보물섬으로 만들겠다며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이라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기피시설로 낙인되어온 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주민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국외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여성 인권유린 문제가 심각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취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이 두 눈을 공격당해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여경 카테라는 경찰서에서 나와 퇴근길에 오토바이에 탄 세 남성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남성들은 카테라에게 총을 쏘고 두 눈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고 병원에서 깨어난 카테라는 더는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카테라는 자신이 밖에 나가 일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아버지가 무장반군 조직에 부탁해 공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카테라는 어릴 적부터 직업을 가지는 것을 꿈꿨고 아버지의 계속된 반대에도 꿈을 꺾지 않고 남편의 지지를 받아 석 달 전 경찰이 됐습니다. 카테라는 경찰이 된 뒤 화가 난 아버지가 여러 차례 일하는 곳에 따라왔고 군 조직을 찾아가 내 경찰 신분증을 주고 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공격당한 날에도 아버지가 계속 내 위치를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즈니 경찰은 카테라의 아버지를 체포하고 탈레반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테라는 적어도 1년은 경찰을 복무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 빨랐다라며 나는 겨우 석 달 동안 꿈을 이루는데 그쳤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여성들은 지금도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딸 등 이름 대신 남성 중심 가족관계 호칭으로 불리고 공문서 등 각종 서류는 물론 자신의 묘비에도 이름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삶이 옛날부터 지속됐기에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